HUBS. Air Hops.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설렘 가득한 여행의 시작을 함께할 승무원 박예린입니다. 저희 에어홉스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분명 9월이고 이제는 선선하고 기분 좋은 가을이 와야 할 때가 됐는데 왜 아직도 여름인 거죠? 비가 와서 날씨가 선선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너무 덥습니다. 게다가 무진장 습해서 기분이 안 좋아요. 아직 여름이 우리를 떠날 생각이 없나 봅니다. 이렇게 날이 더울 때면 얼른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요. 추위가 그립달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보고 싶고 눈사람도 만들고 연말 감성도 즐기고 싶어진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강을 하는 계절이잖아요. 하지만 아직 겨울이 오려면 한참 남았으니 우리가 겨울한테 가보자고요. 저희 비행기는 한양대학교를 떠나 아름다운 오로라가 펼쳐진 신비로운 얼음천국 아이슬란드로 떠나는 HY23편입니다. 저희 비행기 도착 예정 시각은 12시 50분경입니다. 승객 여러분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아이슬란드를 향해 이륙하겠습니다.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공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자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 승객 여러분의 여행이 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 에어홉스에서 오늘의 여행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이슬란드.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해 아시나요? 영어로 포기하면 아이슬랜드, 즉 얼음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초록 땅이라는 뜻을 가진 그린란드라는 섬이 있죠.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이름과 달리 사람이 살 수 있는 초록초록한 나라고 그린란드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은 나라입니다. 이 모순적인 이름의 비하인드에는 바이킹들의 전략적인 계략이 숨어 있어요. 바이킹들이 아이슬란드에 살던 시절 적들로부터 두 나라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 이름을 거꾸로 붙였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설일 뿐이지만 재밌는 이야기죠. 다음 이야기는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2002년 월드컵 신화가 있다면 아이슬란드에는 2018년 유로 신화가 있죠. 유로란 유럽 국가들끼리의 축구 국가 대항전입니다. 축구 강호국들이 유럽에 모여 있으니 월드컵 다음으로 규모가 큰 대회죠. 당시 아이슬란드는 프로축구 선수가 120명밖에 안 됐고 국내 리그조차 없었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의 본업은 치과의사, 주전 골키퍼의 본업은 영화감독 등등 대표팀의 상당수가 본업이 축구선수가 아니었죠. 그러나 이들의 축구선수를 향한 열정은 어느 팀보다 뜨거웠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예선 통과, 극적인 16강 진출, 강호 잉글랜드를 꺾는 기적까지 보여준 아이슬란드는 8강까지 오르게 됩니다. 국토의 80%가 빙하와 화산으로 뒤덮인 나라에서 만들어낸 동화 같은 이야기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인 여행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이언티의 눈.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요.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뭘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뭘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서두르지 마요.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잠이 들고 나면 오늘은 어제가 돼버려요. 계속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했죠.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저희 비행기 현재 난기류를 만나 기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 승객 여러분은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슬란드는 신비로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골든서클에서는 70m 높이로 물을 내뿜는 간헐천과 신들의 폭포라고 불리는 고다포스를 볼 수 있어요.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배경이 된 세이디스 피오르드는 아기자기하게 예쁜 마을이랍니다.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많은 만큼 온천도 많은데요. 그중 블루라군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온천으로 꼽힌답니다. 그래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아이슬란드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죠. 9월부터 4월까지가 관측 시기라고 하니 지금 가면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오로라는 정해진 하늘에 뜨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른 하늘에 얼굴을 비춥니다. 그래서 오로라 지수라는 것을 보고 오로라를 찾아다녀야죠. 이걸 오로라 헌팅이라고 부릅니다. 오로라를 사냥하러 다닌다니 꽤나 귀여운걸요? 아무리 헌팅을 잘해도 날씨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오로라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꼭 날씨의 요정에게 오로라를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 가세요. 분명 날씨의 요정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거예요. 그렇게 오로라를 만난다면 환호 소리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 순간의 감정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Hyogo의 Mel. 오늘의 경유지. 승객 여러분, 저희 HY23편 비행기는 현재 오늘의 경유지인 양평에 착륙하고 있습니다. 오로라는 주로 극지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오로라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쁜 밤하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로라와는 다른 아름다움을 주는 은하수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양평의 벚고개 터널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별관측 명소예요. 터널 사이로 바라보는 은하수는 뻥 뚫린 밤하늘을 보는 것과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별들이 쏟아질 것만 같아요. 여러분, 사실 양평은 저의 고향이랍니다. 은하수만 보고 돌아가기엔 양평에 볼거리가 정말 많아요. 그중 가장 추천드리는 곳은 세미원입니다. 세미원은 수생식물을 볼 수 있는 식물원이에요. 특히 연꽃이 예쁘기로 유명하답니다. 붉은 빛의 홍련, 새하얀 백련, 화려한 잎을 뽐내는 수련 등 다양한 연꽃들이 피어있어요. 물 위에서 활짝 만개한 연꽃은 다른 꽃들과는 사뭇 다른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여행의 묘미죠. 양평하면 역시 양평해장국이 가장 유명합니다. 원조 양평해장국이라는 곳은 제가 학생 때 자주 가던 곳이에요. 그때는 지역 사람들만 가던 낡은 가게였는데 최근에 다시 가보니 확 달라졌더라고요. 근처에 새 건물로 위치를 옮기면서 관광객들로 북적북적합니다. 나만 알던 맛집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뭔가 좋으면서도 섭섭한 기분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맛은 있더라고요.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다시 아이슬란드를 향해 날아가 봅시다. 오아시스의 리틀 바이 리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것,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죠. 지금 행복한 이 순간은 지나가지만 추억은 우리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걸 좋아해요. 아름다운 풍경이나 볼거리보다는 그걸 보는 저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남겨놓는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남겨놓는 거죠. 예쁜 풍경 사진은 누구나 찍을 수 있지만 행복한 나를 찍는 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시간이 지나 사진첩을 보며 여행을 추억할 때 풍경 사진보다는 저의 모습들이 더 재밌더라고요. 이때는 여행 가는 길에 너무 신이 났고 또 이때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격했고 같이 간 친구랑 웃고 떠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며 추억여행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꼭 여행을 갔을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한번 기록해보세요.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내 모습, 꽤나 귀엽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행복했던 나의 모습들을 보면 다시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또 행복한 순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아주 크진 않아도 소소한 행복은 매일 우리를 찾아오니까 오늘 추억으로 한번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창밖에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걸 보니 아이슬란드에 거의 다 왔나 봐요. 아이슬란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착륙 중 기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 좌석에 앉아 흔들림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악동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승객 여러분, 저희 HY23편 비행기 지금 레이캬비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고 내리시는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9도로 그리 낮지 않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매우 낮으니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로라 지수는 3이라고 하네요.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오로라 헌팅 잘하셔서 꼭 오로라 보고 한국으로 오시길 저희 에업스가 같이 날씨 요정에게 기도할게요. 아니면 양평으로 은하수를 보러 떠나보세요. 왕십리역에서 경의중앙선을 타고 바로 양평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자고요. 지금 도저히 떠날 시간이 없다면 걸음을 잠깐 멈추고 하늘을 바라볼까요?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이 너무 기분 좋게 떠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에어업스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즐겁고 설레는 비행을 함께한 기장 한태준, 승무원 박예린, 그리고 관제탑에서 저희의 비행을 도와준 문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